러시아의 인터넷 통신 데이터루가 4일 우리민들에게 식물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주고 그들의 문화종사 생활을 보장하는 과학문화교양 기지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조항식물원을 소개했습니다.